その手がパムリタウリョヘドザクママロジョンカイスガオムンゴンオホンチチョスロジンネマメソンメアゲビチョーヌビチョーヌスタラスタジーロセスウィンデナイジャバジョン따라 나와 보러 가 오랫동안 내 그려왔던 꿈 온 세상 가득 색을 채워봐 우리가 함께한 순간 그곳이 어디든 나의 꿈이겠죠 스쳐 쓰러진 내 맘에 선명하게 비춰오는 비춰오는 스타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를 잡아 Another dream.